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삼지연군이 선물로 보내주신 선전선동수단과 연전기계들을 전달하는 모임이 1일 현지에서 있었습니다. 모임에는 관계부문, 삼지연군 안의 혁명사족부문 일꾼들과 선동원들,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.